요새 멍청한 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자꾸 생겨요. 네, 방송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반 오교방송 라디오 목요일, 오늘은 무슨 내용이 네, 방송이 되죠? 오늘은요, 제가 되게 DJ의 그런 권한을 남용하려고요. 제가 어제 졸업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졸업에 대한 얘기를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졸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선생님도, 그리고 독도, 무언가에서 졸업을 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네. 2월 10일인가요? 도리반 네, 오해방송 라디오. 네. 진짜 좋은 라디오 DJ 조은과 그 다음에 유채림 선생님 그리고 DJ 도비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저희 도리반 라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 진짜 좋은 라디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와! 왜 환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네요, 막. 너무, 저 막 두리번 꿈도 꾼 거. 두리번 꿈도 꾸고. 너무너무. 지금 감회가 새로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 하면서 그, 지냈지요. 그,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늘도 네, 두리반에는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그 지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마침 딱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우리 순신혜 씨가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아주 맛있는 커피를 지금 선물을 해주셔서 저희가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 순신혜 씨 감사드립니다. 진짜 천사십니다. 네, 지금 저희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계시는데 이제 네. 곧 두리반 그 다음 카페와 그 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네, 네 순신혜 씨다. 네. 순신의 크다가 아니고요. 네, 순신의 시다를 시다. 통해서.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 아, 모르셨어요? 마파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실망이에요. 되게 왜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 조은님?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너무 원하는데. 자, 네. 어떻게 잘못된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그럼 도움 어떻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설날 연휴가 지난 다음에 또 네. 다시 이번 주 그 두리반 농성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뭐 네. 저희가 벌써 오늘이 414일째인데 하루도 한순간도 지금 여기서 농성이 멈춘 적이 없었죠. 그래서 네. 그 계속 이번 주도 이제 되게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두리반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곳을 또 그 아주 매력 만점의 철거 농성장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분 멋집니다. 정말 너무. 네. 좀 어색하네요. 네. 네. 아니, 제가 요새 되게 막. 네. 그래서 졸업을 하셨다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네, 이런 축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전 그냥 사실 졸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구멍 말리 길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되게 졸업도 막 신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뭔가 모든 거에서 다 벗어나는 그런 기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정말 멋진 날들이 도비 저한테 말해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줬죠? 너무 축하한다면서 이제 막 멋진 날들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도비 막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런 네. 예전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 맞죠? 혹시 네. 네 DJ 조은 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두리반 방송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네. 이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한 건지. 네. 되게 그런 힘든 나날이었어요. 억압을 많이 받았던 시기여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네. 큰 이제 해방감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그것도 잠시였고 또 다른 이런 그 현실에 마주쳐야 됐었죠. 근데 이제 요새 보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식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네, 졸업식장을 맞아요.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인권 활동가들 특히 이제 청소년 활동가들 아, 그리고 학생 인권 활동가들이 이렇게 성명서도 내보내고 네네, 그런 맞아요. 그 경찰의 억압에 대해서 이런 그 비판하는 이런 네. 글도 쓰고 그게 되게 큰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중학교 제가 아는 친구는 중학생인데 중학교에 교복을 못 입고 오게 한대요. 졸업식인데. 아니 왜요? 교복을 이제 찢는다고 애들이. 교복을 애들이 찢어요? 네, 교복을 찢는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교복 이제 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복을 막 찢거든요. 네. 제 장난으로 이렇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교복을 못 입고 오게 했대요. 졸업식에. 교복을 네. 입고 오면은 안 들여보내준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그 교복을 찢는 게 이런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서 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도 큰 것 같아요. 모든 근데 이제 폭력이 네. 뭐 이렇게 좀 이루어진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또 거기에 경찰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되게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참 네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무조건 못하게 막으려는 이런 어떤 네. 그 태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리고 몸수색도 막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네. 인권침해가 자행이 되는데 몸수색을 한다고요, 경찰들이? 네, 몸수색을 한대요. 그래서 막 밀가루나 계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조은님은 뭐 그런 거 했나요? 저는 솔직히 아, 저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교복 찢었어요? 아니요, 교복 찢지 않았고요. 그 저는 저는 얌전히 졸업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뭐 거의 네 꽐라가 됐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시기에 들어선 분들에게 뭐 그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졸업 시즌을 보면서 참 두리번 동성은 언제 졸업을 그러니까, 하나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두리번 동성은 언제쯤 졸업을 할까? 그 이제 저희가 어제도 두리번에 과연 언제 봄이 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졸업을 한다는 건 곧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또 이제 그렇죠. 그 봄이 오는 이런 시즌에 졸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벅찬 마음으로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두리번은 아직까지 그 추운 겨울이 계속이 되고 있어서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또 네. 노래를 끝난 다음에 오늘 두리번 네. 목요일 진짜 좋은 라디오 진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봄과 관련되니까 네. 네, 제가 만든 그 시대의 봄이라는 노래를 틀어보려고 해요. 네. 네. 시대의 봄. 네. 과연 도비 만든 건가요? 네, 제가 도비 직접 제작한 노래입니까? 네, 그 제 5집 앨범 설명 좀 해주세요. 노래 설명 좀. 네, 제 5집 앨범 용산에 가면 시대가 보인다라는 네. 음반에 수록된 노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히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이 두리번에서는 많이 부르지 못했어요. 네. 그 송경동 시인이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그 용산 참사를 보고 이제 울분에 토해서 이런 그 긴 시를 썼고 제가 이제 그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 긴 시를 노래 여러 곡으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네. 그 새로운 시대의 봄을 부른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네. 열사들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벌어진 날이 네. 그 불타오르는 망루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봄을 온 몸으로 불렀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네 먼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노래를 듣고 네. 오도록 하죠.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가 되게 짧네요. 굉장히. 아, 네. 이게 이제 그 긴 노래에서 한 그 네.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전체 한 7분, 8분 정도 되는 노래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거라서. 네. 이거 녹음할 때 그럼 7분, 8분 동안 혼자 노래를 부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반주를 만들어 놓고요. 그 반주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네, 녹음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테이크 뭐 두 번째 테이크 그래서 네. 그 몇 번씩 이제 반복해서 불러서 나중에 이제 좀 네, 마음에 드는 이런 네, 부분을 이렇게 따 와 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음반에 실게 되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단편선이라는 자립음악과랑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걔는 100테이크를 한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노래를 와. 100번을 부른다는 이야기죠. 반복해서. 목 터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노동인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게 이제 두리번에서는 이게 이제 노동과 유희와 뭐 여러 가지 축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짬뽕이 되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저항적인 이런 것과 만나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음반 만드는 작업도 되게 힘든 노동이고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제 똑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이 좋을 때는 뭐 실력이 또 있고 몸이 좋을 경우에는 뭐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는데 네. 저처럼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 반복해서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도 네 보정 작업을 좀 거쳐야 되는 막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컴퓨터로? 네, 뭐 하긴 하는데 네, 저는 뭐 네. 이제 워낙에 아무리 그렇게 다듬어도 원판 불변의 법칙 아시죠? 네, 아무리 겁니까? 깎고 아무리 다듬어도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제 그 큰 이런 네 기대를 하지 않고 네,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맞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시대의 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빨리 이런 두리번을 비롯해서 농성장이 또 되게 많잖아요. 네. 네, 홍대에서 이제 해고된 그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 네. 여전히 그 농성이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어오는 뭐 한진중공업 이런 데서도 계속 네, 85 크레인 위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재능교육 농성도 계속되고 있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리번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것들이 참 그 한국 사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해서 일괄 타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진짜. 그거야말로 끝내야 될 일이지 않나. 네. 싶네요, 정말. 졸업이라는 게 이제 네. 자기의 어떤 이 업, 자기의 일. 끝낸다는 네, 그런 그걸 말이라고.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네. 건데. 네. 한국 사회가 어떤 하나의 그런 그 개발이라는, 막개발이라는 그런 커다란 잘못된 하나의 단계를 좀 마무리 짓고. 네. 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두리번 농성장에 있으면서.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여기서 힘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옆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신혜 씨 네. 나와 계십니다. 아주 예쁜 사진기를 네. 네, 들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사진기인지, 네,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두리번 천사 얼마 전에 보증금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보증금을 저희가 챙겨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와 용자시네요.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카메라를.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카메라를 네, 카메라가 되게 흔하네요. 예쁘고 귀여워요. 카메라를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카메라가 아주 짚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네, 카메라 사신 뒤에 여기저기 많이 찍으러 다니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처음 써봐서 막상 사놓고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맨날 그냥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이제 막 찍기 시작했어요. 두리번에 오셔서 사진을 그 여러 번 예전에도 찍으셨는데 그 좋은 기억에 남는 이런 사진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 제대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은 사진들은 별로 없고 핸드폰으로 많이 찍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게 작가님이 누구죠? 그녀는 아름답다? 예쁘다? 그게 무슨 노래지?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제 저희가 그 노래를 여기서 틀었습니다. 우주 히피의 어찌 그리 예쁜가요? 헤드폰을 끼고 혼자 눈을 감고 들으시는 그 모습을 찍은 게 있어요. 아, 그 장면을 담았어요? 네. 네, 그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두리번 라디오에서 네, 그 고양이 경찰서 프로그램에서 이채민 선생님이 그 장면을 사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어쨌냐면 이제 그 노래를 유채림 선생님이 이제 신청곡으로 저희한테 진짜요? 이 노래 좀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구해서 틀었는데 이제 그 노래와 관련된 일화를 유채림 선생님 직접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거죠. 이제 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가 들어와서 그 노래를 막 그 잘 못 부르는 목소리로 야 경찰서 너 얘기 또 나온다 오늘 이틀 연속이다. 어쨌든 그걸 부르고 있는데 유철희 네. 선생님이 쟤는 무슨 노래를 저렇게 못해 이러면서 막 이제 속으로 막 공시렁 내고 있다가 경찰서가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딱 그 노래를 유철희 선생님 헤드폰에 이제 귀에 딱 꽂아준 거죠. 유철희 선생님이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좋으셨구나.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사진을 찍은 모습은 이제 그 이후 네. 모습인데 그때 공기랑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공기 MP3에 그 곡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제가 또 헤드폰을 가져와서 작가님이 그거를 진짜 최고 볼륨으로 저희도 옆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켜놓고 그걸로 눈 감고 꽤 여러 번 들으셨어요. 자주 부르시잖아요, 또. 네, 그렇죠. 누구를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되게 애틋한 감정을 담아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정말요? 네. 아~ 저희들이 다 아는 거 멋있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안정용 위원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네. 아니면 어때요? 막 이러고. 네, 누구나 다 마음속에 네, 애틋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새 그 네. 봄이 오면서 사랑의 어떤 이런 그 감정이 또 꽃 피워나는 이런 시기 네,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고. 조님은 어때요? 저는 항상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따라 특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요새 또 막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 하신가 네, 봐요?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너무 좋은,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조은님이 노래 좀 좋은 노래 좀 틀어주세요. 아. 네. 보고 제가요?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런 애틋한 마음. 네. 잠깐만요, 제가요. 준비가 되면은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순신혜 씨도 그런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항상 품고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애틋하기보단 재미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삽니다. 재미난 네. 사랑이라고. 어떤 재미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사시는지요? 뭐 저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네. 나는 너와 재미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너무 저희가 재밌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번 순신혜 씨가 남편분이랑 했던 농담을 이 그거 있잖아요. 나경원 같은 뭐라고. 그 너무 재밌었거든요. 한번 좀 저는 얘기 좀 무슨 해주세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네.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잡고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욕해도 되죠? 네, 네, 뭐 어떤 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 서로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할 때마다 그 신랑에게 하는 욕이 있거든요. 이런 이명박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해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대로 내보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이명박 같은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막 민주당 같은 놈이라고. 아 그거는 그때 예, 그 자리에서 나왔던 거고. 뭐 민주당 같은 받아치는 말이 이런 나경원 같은 애기야 라고 하죠. 막 서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신다고. 근데 너무 아 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네, 그쯤 되면 이제 네. 화해 모드로 넘어가죠. 네. 우리 너무 끝까지 왔구나. 그러면 미안해. 와. 막 이런 건가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그건 해설은 안 될 욕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명박 같다. 아 저는 진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 그래서 되게 아 진짜 재밌게 놀면서 잘,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틀 전부터는 지금 네. 저희 둘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서로에게 똥을 줬다는 말이에요. 아 맞다. 예, 너는 뭔가, 나에게 똥을 주었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잘못된 걸 저한테 주거나 네. 잘못된 말을 하면 네가 나에게 똥을 주었어 라고 외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재밌게 진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 두리번 라디오에서 네. 여기 이제 출연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데요. 육성으로 전화 영상 편지 쓰려고 또 사랑의 편지. 아, 나 네. 정말 오그라드네요. 네, 지금 순신혜 씨 나와 계시는데요. 네. 보내고 싶은 분에게 네. 뭐 대상은 누군지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한번 써주세요. 네,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목소리를 담아서 배경 음악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죠? 네 지금 네 저희가 갑자기 할 말 생각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네.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고요. 네.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아 여러분 죄송해요. 네 오글거린다고 방송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러면은 오글거리는 멘트에 맞춰서. 네. 사랑하는 신랑님께 전하죠. 와. 네, 코끼리 씨. 네. 집에서 똥맛 싸고 기타만 친다고 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얼마 전에 기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처럼 에릭 클랩튼 싸대기 날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꼭 그래미에 가서 코끼리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와. 우와, 멋지네요, 네, 진짜. 멋진 사랑의 편지를 네. 보내주신 순신혜 씨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거나 해야겠어요. 이런 거라니요? 네, 영상 편지 막 이런 거. 아, 난 또 이런 멋진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물론이죠. 네, 네 그러면 조은님 노래 준비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네. 정말 진짜 간질간질한 노래 요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네. 요새 피스먼즈 노래를 많이 듣는데 어디 가려운 데 있으세요? 아, 간질간질한 노래가 좋다. 간질간질해요 진짜. 네. 이 노래가요 이카레타 베이비라는 노래인데요. 네. 뜻이 정신 나간 베이비예요. 네. 근데 이게 사랑에 빠져서 정신이 나간 베이비인데 벌써 아기 네, 때부터 정신이 나간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는 이렇게 애칭이잖아요. 이렇게 나의 네. 베이비라는 그런 네. 와 견디기 힘든데 오늘 방송은 네. 그래서 이 꽁기꽁기한 마음이 있을 때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죠. 네, 네. 피시만즈의 사랑의 품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제가 노래 듣는 사이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또 모셨죠, 저희가. 네. 네, 두리번에 오시는 분들이 다 아주 특별하신 네, 분들인데 네. 또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신 네. 저희 그 한용걸 신부님 여기에 또 모셨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네. 와서 위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래서 두리번에 네. 오시는 분들에게 참 그 정신적으로나 네. 이곳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주시는 네. 그런 분이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맨날 손 잡아주시는데 너무 네. 마음 뭉클해요. 너무 좋아요, 신부님. 네. 지금 오시긴데. 그 성공회 네. 성공회 이제 신부님. 네. 네. 네. 그 용산 현장에도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참 거기에 계시는 신부님들. 뭐 문정현 신부님, 뭐 이강서 신부님, 문교현 신부님, 뭐 전종훈 신부님, 참 많은 신부님들 그 거기서 이제 매일 미사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그 힘으로 되게 그렇게 힘든 현장을 버텨 나갈 수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두리번에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목요일마다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미사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네. 근데 언제부터 처음 미사 하기 시작한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작년 10월쯤 되는 것 같아요. 10월부터 용산이나 네. 그쪽에서 먼저 미사를. 아니요. 그럼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네. 아 작년 10월이면 2010년 10월이군요. 아. 10월부터.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철거 농성장에서 미사를 하실 계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거창하고 뭐 그런 그 단단한 마음 가진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이 두리번이 네. 그러니까 아 그 철거 용역들이 이 펜스를 치고 그리고 이제 영업 할 수 없게 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여기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관심은 늘 갖고 있었지만 네.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좀 안 됐는데 네. 가을쯤 되면서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좀 얼마 금방 해결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뭐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뭐 그 한 가족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거 좀 아니다 싶고 그리고 작게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그 가족에 대한 그 분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그 왜 그 임대차 보호법이 왜 그 사회적 약자들인 세입자들에게 불리하게만 조성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은 왜 사회적 약자들에게 늘 기우는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 뭐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어떤 저항의 표시예요. 네. 그리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연대 그리고 뭐 우정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게 근사하게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아, 근사하세요. 네. 근데 근사하게 말 안 하셔도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며칠 전에 인도 다녀오셨다고. 네. 네. 인도는 어떻게 다녀오신 거예요? 아, 그 몇 년 전부터 네. 그 인도의 그 그러니까 인도의 그 달리 라고 하는 네네. 그 일종의 그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들 아, 네. 하는데 네. 그 인도의 4대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의 마을에 네. 그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또 그 거우트 뱅크라고 그래서 네. 염소 은행 그 염소를 그 사람들에게 사주고 네. 키워서 네 마리 사줘가지고 두 마리는 니네가 갖고 두 마리는 나중에 새끼 낳고 뭐 해서 나는 건 다 니네가 갖고 우리가 처음에 주었던 두 마리는 다시 돌려달라.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아. 그래서 그 염소은행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멋있다. 은행의 이자 놀이 하듯이. 네. 우리는 그 염소를 잘 키워서 니네가 다 새끼 낳아서 젖자서 다 먹고. 네. 그리고 두 마리만 우리 다고. 그래서 그거 그 이자로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염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염소 뱅크 운동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네. 그 이제 그 빈민가인데 아주. 네. 그 큰 동양 최대의 슬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나눔 운동. 그러니까 자원 활동을 통해서 그 서로가 계급이나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고. 네, 하는. 네. 그 계급이나. 네. 또 아니면 문화나 종교나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갔어요. 아, 너무 진짜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폼나게 얘기해요. 아니 미안, 별로 폼나게 미안해요. 얘기 안 하셨는데 진짜 네. 너무 멋진 운동인 것 같아요. 염소 뱅크. 네. 아. 고우트 뱅크. 아, 고우트 뱅크라고. 네, 폼나게. 폼나게. 그 저도 이제 그 인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1년 전쯤에 이제 갔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달리트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이제 엿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거기는 인권 같은 것들이 달리트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리트 계급의 뭐 어떤 여성이. 네.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혹은 심지어 강간을 당한다거나 혹은 뭐 달리트 계급의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되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달리트 계급이라고 뭐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여성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 죽음으로 그 자기의 어떤 결백을 증명을 한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신을 해서 죽지 않으면 그런 그 자기가 억울한 마음을 알릴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인도의 그 달리트 계급들이 현재에도 처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만났던 그 저를 안내했던 사람도 달리 계급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대대로 그 신발을 만드는 계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달리 계급에서 가장 그 바닥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깨쳐서 스스로 힘으로 그래서 달립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 젊은 그 지도자인데 달립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의 안내를 받고 이제 그 지역을 좀 돌아봤는데 방금 그 우리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억울한 일들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이제 뭐 경찰에서도 모른 채 하고 또 달리시라고 하니까 모른 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인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달리 인권 그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윌슨 신검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아, 네. 그 이 윌슨 박사는 그 달리 출신이면서도. 네. 스스로 공부해서 외국에 영국에 가서 뭐 공부해서 뭐 정말 박사도 되고 그리고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달릿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나 이런 그 나눔 운동. 네. 그다음에 자원 활동 운동 그리고 또 달릿의 그 해방을 위한 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의 안내로 한 열흘 동안 그 달린 마을과 그리고 도시의 슬럼가에서 달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낸 겁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달린이라는 계급이 있는 것도 몰랐었고 그 인도가 되게 막 그냥 겉으로는 되게 막 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라고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네. 현실 생활의 곳곳에 네. 사회적으로도 아직 관습적으로 이제 카스트 제도가 그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그 낮은 계급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인간의 존재조차에 부정당하는 이런 일들이 시시각각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그 달릿은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대요. 네. 그 무언의 약속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 남쪽에서는 그 누가 이렇게 다른 계층의 사람이 오면 네. 그 신발을 벗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 나면 그 신발을 신고 그러고 간다든가 이를테면 또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그 종교관이라든가 뭐 사회적 전통이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그 좀 비인간적인 것들은 좀 깨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네.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팔이나 인도나 여전히 이제 카스트 제도가 현실에서 이런 그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네. 그런 소식들을 네. 이제 들을 때마다 네. 평등한 이런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 제도 사회인 인도 내부에서 젊은이들에게로부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몇 개의 대학생들과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종교가 무엇이냐? 다 네. 브라만, 그러니까 그 카스트 제도를 믿고 힌디의 네네. 종교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그나마 이제 어른들보다는 네. 좀 낫지만 네. 그들에게도 역시 그런 그 카스트주의의 그 전통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나눌 수 있겠는가? 너의 시간과 너의 그러니까 정열을 사회적 약자들과 달릿들과 네. 서로 나눌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는 운동을 같이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줬어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이 두리반에서 그 미사가 열릴 텐데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그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을 차이를 넘어서서 두리반의 문제가 네. 두리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연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구라면 그가 뭐 불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아니면 뭐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지 이것이 특별한 하나의 종교가 어떤 그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먹고 그 우리 말에도 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성이라고 하는 길고도 어떤 지리한 어떤 싸움의 여정에 있지만 네. 싸우면서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문득문득 점검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정말 거룩한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농성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너절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나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인들이 약자들 중심의 법으로 개정되기를 네.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가운데에서 먹고 그다음에 살고 입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서의 그 삶의 보금자리 문제고 네. 이거는 또 그들의 생존권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생존권을 통째로 뒤집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소통의 사회고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그 소통의 사회, 서민 중심의 소통의 사회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길거리로 내어모는 그런 삶이라면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요즘 정치인들이 너나 없이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그렇게 이제 그 허황된 어떤 구호에 그치는 복지가 아니라 두리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실천적인 이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도정법의 예외 조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재건축 지역에서 네, 그 세입자들이 제대로 한 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누가 복지가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습니까? 현실이랑 너무 다른 그런 허황된 말들이 네. 참 진짜 그러니까 항상 코웃음만 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항상 정말 아쉬운 마음이 두리번은 이상을 꿈꾸지 않았다 두리번은 네. 현실을 살고자, 살고자 했다 네. 정말 유철인 선생님도 이 시점에서 좀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늘은 옵저버로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 두리번 라디오 유철인 선생님이 네. 안 나오시면 안 되죠. 네. 신부님이 네. 그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 한용걸 신부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 농성하면서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지금 농성 시작한 2009년 12월 25일 밤부터였는데 네. 그 바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는 12월 28일이었죠. 어. 그 12월 28일 날 그 경찰이 낮 12시에 두리번 다녀갔고 네. 그때 그 오늘 오후 늦게 그 경찰 입회하에 그 두리번 농성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용역들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아주 초긴장의 상황에서 그 우리 작가회의가 그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그때 그 개신교회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김종수 목사님이랑 우리 네. 한용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 뭐 용역들이 만약에 네. 들어온다고 하면 네. 그 모든 걸 그 희생하면서라도 막겠다라고 여기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그 저녁 늦게까지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그 초긴장한 상황을 네. 그 옆에서 지켜주셨죠. 예. 그런 또 일화가 있으셨네요. 저는 10월부터 그냥 시작하셨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때는 꼬박꼬박 불렀죠. 네. 오시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우리 그 작가회의 이 식구들이나 또 우리 그 자립음악가들 네. 활동가들이 네. 두리번을 이제 아주 단단하게 지켜주고 네. 네. 지역 주민들 또 민노당 네. 그 진보신당 식구들까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두리번이 좀 탄탄해지면서 어는 이제 드문드문 부르게 됐죠. 근데 이렇게 네. 그 안이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답게 이렇게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 그 중심에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신부님이 작년 10월부터 두리번에서 네. 미사를 집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매주 목요일 예, 네. 두리번에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네. 예. 지금도 계속 미사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예. 몇 시부터 오늘. 하죠? 오늘 그 좀 늦었어요. 우리 네. 방송 네, 방송 출연 붙잡는 바람에 네, 네, 방송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예, 네. 마무리 짓고 미사 드려야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저, 예. 저도 빨리 방송 마무리 짓고 같이 가서 예. 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네, 오늘 그 2월 10일 목요일 두리번 오개방송 라디오 진짜 네. 좋은 라디오 함께 하고 네. 계시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 님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나 있으시면은 아 네. 듣고 싶으신 노래요? 네 아니면 부르셔도 되고요. 네, 아 부르셔도 그건, 돼요. 그거는 좀 그거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나오나요 그 노래도 그 한번 옛날 그 조동진이라고 하는 그 언더그라운드의 그 가수였는데 아마 네. 지금 환갑 지나셨을걸요 그 양반. 오, 조동진 씨. 그 제비꽃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 그 두리번이 꼭 도시에 핀 한겨울 눈 속에 핀 제비꽃 같은. 아, 또 제비꽃이 되게 이른봄에 펴요. 눈 우리 동네는 아주 그 산골짝인데 아, 네. 그 눈 속에 이렇게 제비꽃이 피어 올라와요. 이른봄에 그 추위를 뚫고. 그래서 이 도시의 삭막한 이 어둠을 뚫고 네. 그 눈 속을 뚫고 피어오르는 제비꽃 같은 두리번이라는 생각이 치고 지나가서 복수초만 눈 속을 피어오르는 꽃인 줄 알았는데 제비꽃하고 있었군요. 어서 비슷해요. 아, 제비꽃. 너무 멋있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두리번 이 방송국에 있는 음악 파일들을 다 뒤져봤는데 아쉽게도 그 노래는 없네요. 제가 다음 방송 때 꼭 네, 네, 우리 한신부님의 신청곡을 네, 틀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띄웁시다. 저희가 이제 그 내일 또 칼국수 음악회, 그 다음에 토요일 자립 음악회, 그 다음에 일요일 여기서 그 벼룩시장 네. 계속되고 있고요. 네. 내일 칼국수 음악회에 이제 정혜숙, 나는 모호, 이무긴, 시화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시화 씨가 또 네. 나오시네요. 여러분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시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 또, 네. 네. 오늘 완전 좋은 라디오 마무리 짓는 거 어떨까요? 진짜 좋은 라디오입니다. 네. 완전 진짜 좋은 라디오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목요일마다 저희 네. 미사도 계속되는 거 네.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얼른 라디오를 끝내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길 손가락 새로 스치는 가득 바람 안고서 날아오르는 작은 풍선 맨발로 걸어도 상처 하나 주지 않고 풀 아무리 지쳐도 평화롭게 쉴 수 있게 한없이 밝은 평화